지는 내 여자 세상에서 제일이야. 꽃보다 당신이야, 꽃보다 당신이야.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라. 사랑의 향기가 넘쳐, 사랑의 매력이 넘쳐, 오버오버. 나는 행복합니다. 이 세상 끝까지 당신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. 당신은 내 여자, 꽃보다 당신이야. 당신은 내 사랑, 당신은 내 여자니까. 제일이야. 꽃보다 당신이야, 꽃보다 당신이야.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라. 사랑의 향기가 넘쳐, 사랑의 매력이 넘쳐, 오버오버. 나는 행복합니다.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. 당신은 내 여자, 꽃보다 당신이야. 당신은 내 사랑, 당신은 내 여자니까.